솜엔 숨을 죽이고 나를 지켜보는 저기 많은 사람들 기대감에 참 막기 어르고 영문 모른 너는 어찌 할 줄 모르고 깜짝할 사이 걱정이 난 너 어두라고 Speaking 너도 모르게